성가대가 자리를 이쪽 방향으로 옮긴 데부터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쪽으로 향할 거예요, 이제. 오늘 제목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장로님이 봉독했지만은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심는 자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느 쪽으로 또는 어느 안으로 어디를 향해서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자기 육체 쪽으로 자기 육체를 향해서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자기 육체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잘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은 잘 입어볼까? 어떻게 하면 잘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항상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자기 육체 쪽으로 향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행동이 성령 쪽으로 성령을 향해서 가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과 그 마음과 행동은 항상 성령적으로 성령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일까? 오늘 이 시간에 갈라디아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전체와 또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계속해서 6장 10절까지를 보면은 갈라디아 전체의 실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 앞부분까지는 이론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5장 25, 26절 말씀은 갈라디아 5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서론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 26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은 성령을 위해서 산다면은 성령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문에 보면은 그 분사를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계속 우리가 행하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26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야, 너희들이 정말 성령으로 행하기 원한다면은 성령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 큰 일대지의 첫째는 뭐냐? 서로 격동하지 말아야 된다. 격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헬라어로 프로칼레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다, 상대방을 성나게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행하는 상대방을 열받게 하지 말아라, 열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비차에 성도끼리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열받고 또 서로 화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전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경쟁하다, 다투다 하는 뜻이에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라고 하는 두 다툼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부류들입니다. 또 한편은 보험주의. 무슨 소리냐? 어? 율법주의를 향해서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주의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율법주의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주의가 맞기는 맞지만은 그 행동이 틀렸어요. 복음주의를 좀 불쌍히 여기고 잘 선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교인으로서 그러한 다른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것들은 지옥갈 놈들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내팽개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서로 치열하게 참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황새와 조개 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황새가 조개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조개가 황새 입을 물어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됐어요? 둘이 다 어부가 쉽게 잡아버렸죠. 둘. 황새도 잡고 조개도 잡고 말이죠. 서로 피차 공격하고 물어뜯고 그냥 약점을 밝히고 이렇게 하다가는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같은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 상대방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줍니다. 비록 단점이 있지만은 많은 그 사람은 또한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들만 잘 다스려준다면은 다듬어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또한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위하고 또 성령을 위해서 행하는 너희라는 말입니다. 그런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의 성도끼리 서로 격동시키지 말아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큰 일대지의 두 번째는 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투기는 헬라어로는 부후도노스라고 합니다. 부후도노스. 이것은 남을 지나치게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미워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인연 논쟁 속에서 서로를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미움을 버려야만이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살인죄와 같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5절 볼 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 되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 나오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거짓말하는 자 똑같습니다. 살인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질 거짓말하는 자 똑같이 지옥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저놈은 정말 미워요. 죽이고 싶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기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투기. 그렇다면 왜 서로 투기하고 서로 격동하면서 사느냐?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 갈라디아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격동하고 또 투기하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헛된 영광을 수식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은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남을 미워하고 투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헛된 영광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냐?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 헛된 영광은 케노독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만한다. 아, 스스로 잘나서 교만한. 두 번째는 사랑하고 허풍을 떠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영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을 보니까 스스로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부풀어 있는 겁니다. 부풀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3절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남을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남과 싸우려 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냐?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무시하고. 두 번째 헛된 영광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율법자주의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이 율법을 다 깨달았다. 그 뜻을 안다.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는 사람은 자기 의나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다투고 이겨보았자 다 헛된 영광에 불과합니다. 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변합니까? 저희가 우리가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을 해봤자 그것도 헛된 영광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영광, 참 속이 텅텅 빈 그런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으로 진정으로 참 성령을 위하고 심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격동을 버리고 투기를 버리고 헛된 영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분골쇄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이하 8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나한테 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그 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참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에게 내가 모든 좋은 것을 드릴 수 없는데 어찌 다른 일에다가 우리가 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좋은 것까지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함께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하라는 헬라어로 코이노에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유하다, 같이 갖는단 말이죠. 또 나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사용된 번역된 것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12절 13절 때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해준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27절에는 신령한 것을 나눠준다고 했고 빌립보 4장 15절에는 주고 받는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생각을 해야 돼. 말씀만 받고 은혜만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참 받들질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 무슨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참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 시간마다 자리를 채우고 믿음으로 참 예배드리는 것이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육신적으로 점심 대접을 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 영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힘을 북돋우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사서 열심히 전도할 때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지신 책을 우리가 참 돈을 아껴서 사가지고 전도했다, 전도한 사람이 참 그걸 받고 은혜를 받았다, 기뻐 뛰고 할 때 그거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우신 분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심으로 성령으로 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심어라, 드려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무슨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오직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분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어요. 이 단어가 착한 일을 하되 하느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가도스로서 갈라디아 6장 6절의 좋은 것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먼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분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뜻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사람들끼리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들끼리입니까? 우리 같은 말씀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이 안에서 착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착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참 물론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고생만 되지 말이야. 이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좋은 일을 행한다고 하느냐? 성령을 심는 일에 하다 보면 힘도 들고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인간적인 약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몰랐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카케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다 보면은 실망하게 되기도 해요. 아,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도 이런 약점이 있었네. 이런 성질이 있었구만.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아,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하여 말씀하시되 했죠. 그 억울한 사정을 하는 과부와 그 돈난 좋아하는 그 재판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 원수가 봐달라고 매일 매달려서 이제는 너무 귀찮아서 이제 말 좀 들어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따라서 안 나왔죠. 낙심을 한 겁니다. 애네가 두 번 세 번 나갔는데도 이 사람 인간도 아니다. 치워라. 그랬더니 그날 딱 나오면은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낙심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라. 이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죠? 숨 쉬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코를 막고 한 2, 3분, 5분만 있어보세요. 죽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하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고 이 중간 진행도 기도로 하고 마침도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 쉬게 합니다. 아, 기도 한번 눈 감고 했는데 철학 기도 한번 나왔다. 새벽 예배 나왔다. 했는데 안 되네.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부족하다. 네 마음을 더 비우고 더 열심히 한번 외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열방이 이 구속사 말씀 앞에 춤추며 달려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낙심치 않고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배소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모략 중상 받아가지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매를 맞고 그냥 굶기고 아주 참 괴로운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힌 바울이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오해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사도바울이 당하는 환란을 헬라어로는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들립시스. 어떤 환란이냐? 이거는 꽉 쥐어짜는 그런 환란을 말합니다. 쥐어짜듯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걸레를 물기를 다 빼기 위해서 쥐어짤 때 쓰는 말이 이 들립시스. 쥐어짜는 환란. 또 새가 날아가다가 물속에, 늪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물이 배가지고 무거워서 날개가 움직이진 않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죽을 듯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쥐어짜는 환란, 들립시스. 지금 사도 바울이가 이런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당하는 그 바울이가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아,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둔 사람이 뭐 오해를 받고 뭐 뭐니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매를 맞고 이렇게 환란을 당하는데 당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밖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 영광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아니 환란 예를 들면은 우리 상위 군인들 있죠. 큰 전투에 참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란 많이 당했죠? 훈장을 큰 걸 답니다. 아, 이 사람이 어디 했다가 상위군인이다. 달아요. 전과를 올렸다.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올려집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참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 오해도 받죠. 아, 이상한 놈들이다. 뭐 어떻다. 그러나 참고 끝까지 나가면은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금 환란이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잠시에 그것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했어요. 우리가 조금 지금 환란 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은 헬라 원문에는 지치지 아니하면 하는 말이에요. 지치지 않는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거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시편 65편 2절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마태복음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볼 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 찾지도 않는데 줍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왜 나는 안 줘? 세상에도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죠. 그 열심히 먹겠다고 찾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때 한 번 딱 두드리고 안 열린다고 해서 아이 그 뭐 이래 그럽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면 아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잠잘지 화장실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두드리기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모든 것이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 이 때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여러분이 뭐 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구속사의 한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너희는 거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좀 응답이 없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도할 때, 참 기도할 때가 이르면은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생을 거두는 자.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얻은 무슨 물질 또는 뭐 명예 뭐 권세 뭐 결국 다 썩어지고 끝까지 남지 못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썩어진 것,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썩어진 것이 헬라어로는 부후도라, 부후도라라고 하는데 멸망, 파멸, 몰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얻은 무슨 뭐 성공이다, 뭐 쾌락이다, 뭐다 하는 다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언젠가는 몰락하고 멸망한다. 그러나 영생을 거두는 자가 우리가 되어보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영생 아닙니까? 길 영자, 날생자 쓰지요? 한문으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영원한 교통.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으리라. 오래만 산다고 이것이 영생입니까? 에? 참 사는 게 괴롭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 어둠도 보세요. 오죽하면 안락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영어로는 mercy killing이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죽음이라. 고통을 좀 빨리 없애다오. 아, 그래서 그것이 뭐 살인죄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오래만 산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과 희락과 안식과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길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영생을 거두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또는 뭐 어느 곳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뭐 한국이다, 미국이다, 영국이다, 뭐 독일이다, 어디다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어요. 여기 왔어. 거기다 또 이민까지 와서 여기 살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뭐 70년, 80년, 90년, 뭐 오래 사는 분들은 100년 이렇게 살죠. 그동안에 준비를 하라. 영생을 받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잠깐 사는 동안에 멋있게 살아보자, 편하게 지내보자 하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면 얼마나 그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그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고 보잘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은 영생을 내가 얻었다면은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이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말씀의 성도들은 다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부귀영화, 권세, 쾌락을 누리지만은 그것은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심을 때는 영생은 선물로 거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가는 이 부부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이다. 참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겠습니까? 오직 했으면은 그분이 뭐 자기 자신을 위해 준다는 뜻이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가는 부부는 정말 목숨이라도 내면서 달려가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말고 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 좀 그런 사람이 돼봐라. 내가 너를 믿고 한번 부탁을 해보자. 이것이 바로 날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반드시 썩어질 멸망과 파멸과 몰락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영원한 열매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